네팔의 인터넷 잡지 네팔 투데이 신문 아르파니 최근에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로 평가하는 글들을 편집했습니다. 잡지와 신문은 글들에서 조선이 미국과의 핵 대결전에서 련속 통장훈을 부르며 미국을 수세에 몰아넣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이 성과적으로 진행한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는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라고 지적했습니다.